perfect, just work it. Non quitti, la quitti, to pretty, ya pretty. Bitchy, na bitchy, non ci li c'è bitchy. 혹시 누가 너를 자꾸 욕해? 욕해. Tell them you're my lady, 가서 전해. 남들이 뭐라건, 이 세상이 뭐라건, 너 내게 최고, 너 그대로. 나한테 쫄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넌 괜찮아. 강해, 너는 말이야. You say yes or no, yes or no, bro. 20세기 소녀들아. Baby, I come on, baby. 21세기 소녀들아. Oh, everybody wanna love you.